저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패당이 북극변 사태 나발을 불어대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 없는 일심단결의 정치강국, 지구를 뛰어오르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에 완전히 올인하간 박근혜 욕적 패당은 지금 정신통제 불능 상태에서 헛소리를 마구 죄초되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는 해외 행각을 나서면서 수하 졸개들에게 북 내부의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느니 급변 사태가 임의 시각에 도래할 수 있다느니 엄중한 현실에 대비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악담을 짓거려댔다. 여는 지난 8월에도 8.15 경축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시작하면서 소집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을지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괴뢰군 부대 행각대에도 북 내부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 북이 심각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떠버렸다. 괴뢰 통일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아래 곳들 역시 대북 제재 효과에 의한 북 내부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느니 체제 위기니 내부 균열 심화니 하면서 급변 사태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지어 민중 봉기에 의한 체제 붕괴나 정변인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괴소를 제쳐대면서 민심의 초점을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에 집중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 욕적 패당이 운운하는 이러한 북극변 사태설은 초보적인 상식도 분별력도 없는 정치 문맹자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심단결로 끄떡없고 무진막강한 군욕에 의해 그 불패성이 담보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500만 청년전위들의 대정치축전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는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천만 군민의 혁명적 신념이 얼마나 확고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만천하에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된 견결한 선군혁명투사, 열렬한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백두산 절세위인의 두리에 천견만겹의 성세를 이루고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폭풍처 내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미국과 괴뢰 패당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공화국의 이 정치사상적 위력은 천만대적도 일격에 진뭉개버릴 수 있는 무진막강한 자위적 해국재력에 의해 더욱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회에서 생겨난 쓰레기와 오물들을 보고 급변사태 도래니 붕괴 조짐이니 하고 떠드는 괴뢰 패당의 추태야말로 돌부쳐도 웃길 일이다. 괴뢰 패당이 그 무슨 북극변 사태의 증거로 내세우는 월남 도주자들로 말하면 국가비밀 누설, 국가자금 횡령 절취, 미성년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법적 처벌이 두려워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저국과 부모 형제들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달아난 추악한 범죄자들이다. 악취 풍기는 어물장에는 쉬파리만 모여둔다고 썩고 병든 어물통 같은 세상인 남조선에 이러한 인간 쓰레기들이 찾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인간 쓰레기들이 없어짐으로써 더욱 깨끗해지고 강해지게 되었으며 반대로 인간 어물들이 모여둔 남조선은 더욱더 구역질나는 인간 추물들의 소식장으로 되게 되었다. 어물은 어물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릴수록 집안은 청신해지며 끌어본지는 용광로의 샘물에서 슬라크를 걷어낼수록 강철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천하 바보의 집단이 박근혜 욕정 무리들이다. 오늘 체제 붕괴 급변 사태에 직면한 것은 박근혜 패당의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파시오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으로 인민의 원한과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남조선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각계층은 괴뢰패당의 범죄적인 사드 배치 노름과 민족의 전엄과 이익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 짓밟는 극악무도한 파시오포갑과 반인민족 악정을 반대하여 박근혜 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인민의 거세찬 항거로 체제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 자들이 자주와 선군 일심 단결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을 넘겨다 보며 급변 사태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짓거리이다. 박근혜 욕적 패당의 북급변 사태 나발은 풍랑을 만난 놈이 깨어진 쪽배 위에서 하늘 땅이 흔들린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와 같이 눈을 폰이 뜨고도 동족의 경천동지할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뜬 서경, 하늘을 어째 보겠다고 지랄발광하는 정신이상자가 대통령 감투를 쓰고 있으니 남조선의 망조가 될 수밖에 없다. 풍전등화에 가련한 제 신세도 모르고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북붕괴의 개꿈을 꾸고 있는 박근혜 욕적 패당이 실로 가궁하기 그지없다. 수령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방의 핵강국, 사회주의 강국의 전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박근혜 년과 그 패당은 죽을 때까지도 바로 볼 수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 박근혜 패당은 저들의 비참한 운명을 똑바로 알고 개나발을 함부로 지저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